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쿠바공화국 정부 사이의 2017년 경제 및 과학기술 협조 발전을 위한 회의 의정서와 2017년 상품 교류에 관한 의정서가 13일 평양에서 조인되었습니다. 조인식에는 우리 측에서 김용재 대외경제상과 관계부문 일꾼들이 상대 측에서 헤수스 델로스 앙엘레스 아이세 소톨롱고 주조 쿠바공화국 특명전권 대사와 대사관 송원이 참가했습니다. 김용재 대외경제상과 헤수스 델로스 앙엘레스 아이세 소톨롱고 특명전권 대사가 의정서들에 수표했습니다.